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서한,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를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, 러시아 로스트 오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,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가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올렸습니다.